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9일 오다크 파울 마이콜 우간다 대통령부 선전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했습니다.